네, 안녕하세요. 정통 기독교 팟캐스트 정기파 방송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오늘따라 음악이 좋네요. 계속 듣고 싶은 마음이 생기네요. 티원님께서 직접 작곡하신 거라서. 네, 애플이 했어요. 애플. 네. 한 주 동안 어떻게 지냈어요? 한 주 동안 그냥 똑같죠. 네, 똑같아요. 저희 소개를 먼저 해야겠네요. 네. 아직까지도 이렇게 네. 정신없이 오프닝을 하네요.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조직신학과 종교철학 공부하고 있는 티원입니다. 네, 목소리가 참 좋으세요. 감사합니다. 저는 신약을 전공하고 있는 N1입니다. 네. 똑같이 어떻게 지냈어요? 아, 똑같이 카메라를 질렀습니다. 아, 그래요? 네. 어떤 카메라? 후지 필름에서 나온 X70? 네. 이게 그게 그 저는 처음 듣는 예. 모델인데요? 그냥 그래요. 그냥 뭐 DSLR 카메라요? DSLR은 아니고 그냥 똑딱이에요. 아, 똑딱이. 하이엔드 똑딱이. 네. 네. 그쵸. 교회 행사에 쓰려고. 네. 예. 교회용으로. 교회용으로 준비를 하셨구나. 좋은 핑계죠. 네. 교회용으로 저를 위해 준비했습니다. 네. 아, 그렇죠. 아, 그러니까 교회에서 사준 건 아니고. 아니죠. 아, 본인이 사셨구나. 예, 예. 저는 옛날에 좋은 카메라 하나 있으셨던 것 같은데. 그거는 미러리스 아니었나요? 양도했죠. 아, 좋은 분한테. 네, 네, 네. 네. 아, 그러셨구나. 저희 와이프? 예. 아, 그러셨구나. 네. 예. 요즘에 참 이 하이엔드 똑딱이 네. 그러니까 애매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죠. 애매해요. 카메라 시장에서. 예, 애매한데 예. 센서가 조금 크더라고요. 그래요? 예, 보통 다른 것보다. 네. 예, 그래서 혹시 괜찮을 것 같아서 샀는데 네.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잘 예뻐서. 예뻐서 샀어요. 딴 거보다. 네. 저는 후지가 전통적으로 네. 그 인물 사진이 잘 나오기로 좀 유명하잖아요. 네. 그 색상이 네. 좋다고 색감이 하더라고요. 좀 색감이. 좋고. 네. 네. JPEG에서는 깡패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죠. 아니 저희 정통 기독교 네. 팟캐스트인데 왜 우리 IT로 아니 뭐 이것도 또 다 네. 혹시나 이제 네. 사시는데 도움이 될까 해서 심심 네. 심심해서. 네. 심심한 게 참 힘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카메라 네. 들고 그냥 정처 없게. 산으로 들러. 그렇죠. 네. 네. 그렇게 다니면서 이것저것 찍어 보고 있어요. 네. 네. 좋죠. 저도 사진을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한동안 정말 많이 찍었었는데. 네. 어느 순간부터인가 이제 이 사진 찍으러 다닐 여유가 안 나는 거예요. 그렇죠. 시간이 좀 있어도 이 마음의 여유가 안 생기니까 맞아요. 네.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네. 네. 근데 저는 그 사진 찍는 게 이 좋은 스피리추얼 프랙티스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 이 영적인 훈련이죠. 네, 저도 네. 그런 것 같아요. 또 인물 사진을 찍기 위해서는 그 사람한테 말을 걸어야 돼요. 네. 아, 그냥 가다가 아무나 찍으세요? 그렇죠. 오. 그래서 뭐 사진 찍어도 되나요? Can I take a picture? 이렇게 물어봐야 되니까. 네. 그러면 대부분 오케이 이렇게 하시거든요. 네, 네. 네. 근데 이제 뭐 그냥 막 길 가다가 뭐 예쁜 여자 있으면 물어보고 이런 게 아니고 그냥 뭐 이렇게 가판대 같은 데서 네. 뭐 이렇게 만드시는 분들, 네, 뭐 이런 네. 분들, 네, 그런 분들한테 이렇게 물어보면 네. 여유롭게 네. 응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시구나. 소통의 계기도 되고 네. 그러면서 이제 대화를 시작하는 거죠. 그렇죠. 네. 네. 좋은 취미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이게 핸드폰 카메라만으로는 또 만족이 안 되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전혀. 네, 전혀 안 되죠. 만족이. 요즘에 잘 나오기는 잘 나오는 것 같아요. 예. 네, 특히나 낮에 찍으면 잘 네. 나오는데, 그 또 이 사진기가 주는 또 이 낭만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감성이 있고 그러니까 핸드폰 카메라가 또 할 수 없는 그런 그렇죠. 또 부분들이 있으니까. 예. 아무튼 사진 찍기는 저는 굉장히 추천하는 취미 중에 하나입니다. 네. 네. 저도 많이 즐기고 돈이 많이 들어서 돈이 네, 많이 들어서. 도움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네. 그 세상을 보는 눈이 좀 생기는 것 같아요. 네. 네. 맞아요. 그냥 눈으로 보는 거랑 사진을 찍는 거랑은 좀 다르거든요. 그렇죠. 예. 네. 이 사진을 찍는다라는 거는 그 내가 생각하는 어떤 프레임이 있는 거예요. 네. 그 장면을 볼 때. 그래서 사실은 사진을 찍는 사람의 권력이 대단히 많이 녹아들어 있는 거죠. 어, 사진이라는 것에. 사진은 권력이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 아마 유명한 사진 작가가 한 말인 것 같은데. 네. 어, 예. 그래서 그 세상을 보는 나만의 관점을 기를 수 있는. 네. 그게 어떻게 보면 철학적인 관점과도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냥 이 시각적인 관점뿐만 아니고. 그렇겠죠. 예. 그래서 저는 참 좋은 취미 라고 생각을 해요. 네. 어떻게 지내셨어요, 우리 티원님께서? 저는 뭐 계속 프렌치 공부 네, 하고 있고요. 네. 뭐 이렇게 숨이 깔딱깔딱 넘어가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어느덧 지금 5주 차를 지나서 정말. 네, 이제 2주 남았어요. 네. 아, 그래서 이제 다다음 주에 끝날 때 이제 시험 보고. 네. 네, 이제 깔끔하게 패스하고 끝내야죠. 네. 그래야죠. 네. 뭐 또 네. 하나 더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저는. 하나만 하시면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그 리서치 랭귀지로 이제 뭐 두 개 이상 언어를 하잖아요. 네. 네.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국적인 것들을 좀 이제 논문에 활용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아, 한국말을. 그렇죠. 아, 오케이,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네. 네. 뭐 아무래도 영어로 공부를 하니까. 네. 아, 보통 네. 다른 친구들이 German, French 두 가지 하더라고요. 그렇죠. 철학하시는 네. 분들이. 네. 그래서 German은 혹시... 제가 네. 그래도 한 4년, 5년 네. 정도 공부를 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럼 German 보시지. 별로 어렵지 않아요. 근데 제가 프렌치를 한 번도 배운 적이 없어서 네,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아, 오케이. 네. 네. 그렇다고 젊은을 잘하는 건 아니에요. 네. 네. 독어를 잘하는 건 아니고, 네. 네. 그냥 떠듬떠듬 할 수 있을 정도죠. 알겠습니다. 네. 자, 우리 댓글로 한번 가볼까요? 네. 댓글로 한번 가보죠. 네. 우리, 많은 분들이 이제 예정론을 들으시고, 네. 이제 예정론이 우리가 이제 지난주로 4편까지 해서 네. 끝을 맺었잖아요. 그러게요. 네. 그래서 이제. 방송이 참 좋은 게, 우리가 사실, 예정론을 뭐 전반적으로 막 전문적으로 깊이 있게 막 정확하게 네. 조직적으로 하진 않았지만 네. 네 번에 걸쳐서 네. 이걸 했다라는 것 자체가 좀 느낌이 있어요. 네. 아 이제는 뭐, 뭔가 해낸 것 네, 같아요. 우리는 이제 네. 뭔가 조금 이 예정론에 대해서 잘 안다. 네. 왜냐하면 생각을 그만큼 오랜 시간 한 거니까요. 네, 네. 네. 그렇죠. 네. 사실 뭐 전문가와 비전문가의 차이는 그런 아주 사소한 차이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네. 우리가 질문해보고 한번 생각을 해본 그 경험 자체가 우리에게 자신감을 주는 거죠. 이 서브젝트에 대해서. 그렇죠. 이 주제에 대해서 예정론 한번 생각해봤어. 그렇죠. 이런 느낌을 주는 거죠. 네. 아무튼 많은 분들께서 이제 예정론을 들으시고 이제 답글을 남겨주셨었는데, 네. 아무튼 이제 많이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네. 네, 그런 글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예, 예. 네, 그래서 저는 참 감사하고요. 우리가 그냥 교회에서 배웠던,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이렇게 조직 신학을 가르쳐 주진 않잖아요. 네. 네, 그냥 성경 공부 시간에 배우는 거, 또 목사님이 하시는 설교 들으면서 자기 머릿속에 그걸 조직화 해나가는 거죠, 나름대로. 예. 예. 네, 그런 면에서 이제 이렇게 예정론을 처음부터 최근의 모습까지 이렇게 한번 쭉 훑어보면서 네. 과연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예정론은 무엇이고 기독교가 믿고 있는 예정론은 무엇인가 이런 거를 질문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된 것 같아서 예, 참 좋습니다. 예. 예, 그래서 사실 답은 없어요. 예, 그러니까 답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분들은 사실 조심하셔야 되는 분들입니다. 예. 그 사이비 교주일 가능성이 많고요. 네. 예. 잘 모른다가 사실은 맞는 답인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미스터리 안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맞는 거죠, 사실. 네. 예, 근데 너는 구원 받았고 너는 안 받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정론은 하나님의 신비 안에 있는 영역이고 우리는 이제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건데 역사상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걸 이해하기 위해서 피나는 노력을 했던 그 역사를 쭉 우리가 한번 훑어본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최근의 모습까지 쭉 한번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우리 저기 애너님이 답글을 좀 몇 개 남겨주셨었는데, 네. 예, 뭐 좀 기억나는 답글 있으세요? 제가 그 엿장수님께서 예정론 마지막에 청취 소감으로 쭉 이렇게 적어주셨어요. 네. 네. 그 곤잘레스 책을 구해서 읽고 계시다고. 아, 네네. 예. 그래서 발빠르게 또 구하셔가지고. 네. 번역된 게 있는지 모르겠는데, 네. 어쨌든 읽고 계시다고 하시고요. 네. 그리고 아우구스티누스가 당신이 신을 알지 못한다는 것이 뭘 그 네 어려운 말씀을 이렇게 해주셨네요. 그 네. 저는 이 글을 보면서.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하고 계시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지금 엿장수님이 하고 계신 거잖아요. 글쎄요. 예. 저는 그냥 이거 그냥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곧 예수인데 예. 이게 뭐 거의 뭐 베드로의 신앙 고백의 버금가는 저는 뭐 신앙 고백을 예. 담아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는 그냥 요한복음을 인용을 하신 거 정도다. 근데 이제 그 뭔가 굉장히 깊은 그런 뜻이 담긴 그런 말씀인 것 같았어요. 예, 그, 이 프레임을 얘기를 하시잖아요. 플라토니즘의 프레임. 세계를 가현계와 가지계로 나눠보려는. 좀 더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전 좀 이해가 잘 안 돼서. 그러니까 네. 그, 이데아의 세계와 현실 네. 세계를 얘기하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네. 오케이. 네. 그리고 저기, 열린 예정론, 과정신학. 들어본 예정론 중에서 가장 마음에 든다. 하나님은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는 전지하시지만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는 대강만 알 뿐 전지하시지 못하다. 에서 앞으로 이후의 대문은 불교 교리 중 이건 또 뭐예요? 재행무상. 맞죠? 네. 예, 재행무상과 흡사하다. 저한테 자꾸 한문을 물어보지 마세요. 예, 화이트헤드의 과정철학이 불교에서 상당한 영감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과정철학에서 과정신학이 나왔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해되는 대목이다. 아닌 게 아니라 세상에서 제일 꼴불견은 성년이 된 자식을 독립시킬 생각은 안 하고 자신의 품에 묶어두고 사사건건 간섭하고 지시하는 부모와 성년이 되었음에도 독립하지 않고 부모 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마마보이 마마거리다. 자립할 나이가 훌쩍 지났는데도 여전히 사사건건 하나님에게 매달려서 어리광 부리는 한국의 기독교인들을 보면 저것들 언제 인간 되겠나 싶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읽고 제가 이렇게 이거를 인용을 해서 이렇게 제가 대답을 했어요. 맞습니다. 저도 한국 교회의 근본적인 문제를 미성숙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가 튼실하면 성숙이 일어날 텐데 맨날 목사 얼굴만 보고 앉아있으니 목사나 성도나 성숙을 이루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건강한 관계 안에서 더 좋은 사람이 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그 마음이 성숙을 이루는 시작이 되는데 말입니다. 네. 그래서 이 미성숙의 문제죠. 네.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뭐 그 교리나 뭐 이런 거 다 훌륭하지만 성장을 못하는 거죠. 네. 그 스파르타인들을 제가 오늘 조금 봤거든요. 네. 스파르타인들. 어디 사시는 분들인가요? 그 네. 300에 나오잖아요. 네. 300. 그 올림픽 경기를 하는데 네. 사람이 이렇게 나이 들은 노인이 이렇게 들어왔대요. 근데 자리가 네. 없어서 소송되고 있는데 자리를 구할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리스 여러 방방곡곡에서 온 사람들이 이렇게 앉아 있는데, 근데 이제 스파르타 사람들이 앉아 있는 곳을 딱 가니까 다 일어서더래요. 여기 앉으시라고. 그러니까 그 노인네가 자리에 앉으면서 하는 말이 그리스인들은 무엇이 옳은지는 다 알고 있다. 그렇지만 스파르타인들만 그것을 행하는 그런 사람들이다. 그래서 아는 것과 행하는 건 다르잖아요. 네, 그렇죠. 예, 그래서 그 너무 아는 게 많아요. 우리 한국 기독교인들이 교리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로 논쟁도 많이 하고 사유도 깊은데 이게 프랙티스가 안 되는 거죠. 네. 네. 네. 근데 그 프랙티스는 네. 예수님이 이제 성령을 주시고부터는 이제 성령의 시대, 뭐 네. 교회의 시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근데 그 과정이 저는 이 성숙의 과정이면서 책임이 하나님으로부터 인간에게로 넘어오는 그런 과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성령을 받아서 결국엔 내가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이제 처음에는 구약 시대 때는 하나님 다 해주세요. 이렇게 그런 식으로 비는 식의 예, 그런 기원하는 어떤 기복하는 그런 종교였다면 이제 신약 시대에서는 책임의 종교인 거죠. 네. 내가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면서 사는 그 삶이 제일 중요한 거죠. 근데 이제 네. 교회에서는 그런 삶을 이루어내지 못했던 거죠, 지금까지. 그렇죠. 네. 네. 그런 예가 그렇게 많지 않은 거죠. 그렇죠. 그 중에 이제 하나의 이유는 우리가 이제 이야기했듯이 어떤 예정론에 파묻혀서 네. 자신의 모든 책임을 이제 하나님께 전가하는 그렇죠. 예, 그런 이제 모습들을 보여온 거죠. 네. 그러니까 말하자면 교리를 이용하는 거죠. 그 네. 성숙이라는 게 되게 자연스러운 거거든요. 네. 관계가 건강해지고 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걸 알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기고 또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면 그 사람들에 대한 책임감이 또 생기고 그렇죠. 예. 그래서 관계가 relationship이 회복되면 네. responsibility, sense of responsibility, 책임감이 회복이 되는 거거든요. 예. 근데 책임감이 전혀 없잖아요. 한국 교회에. 그 얘기는 관계가 무너졌다는 거죠. 네. 책임감이 없다는 얘기는 관계가 무너졌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제 이 성숙이라는 것이 상당히 자연스러운 건데 살다 보면, 사랑하다 보면 성숙이 저절로 일어나는 건데 저절로 일어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긴 한데 아무튼 노력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이 성숙이라는 것은 하나의 imperative 그 명령이거든요. 네. 명령이라기보다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 일이거든요. 네. 어떤 목적. 네. 예, 태어났으면 커야 되잖아요. 네. 근데 안 크려고 하는 몸부림을 치고 있는 거야. 근데 그 몸부림을 이런 교리에 대한 집착 이런 걸 통해서 성장을 거부하는 거죠. 성숙을 거부하는 몸부림이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교리에 대한 집착이라기보다는 네. 제가 그 말씀도 맞지만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리걸리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율법주의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주의 안으로 돌아가면 그것만 지키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똑같은 일맥상통하는 말씀이세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서 어떻게 내가 생각하고 내가 어떻게 사고하는지랑은 상관없이 네. 네. 인격의 성숙이랑은 상관없이 네. 그것만 지키면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는 그걸 바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러한 율법주의적인 모습이 현대 기독교 안에도 남아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를 들면 자신의 신앙적 열심을 자신의 신앙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이 생기죠. 네. 특히나 목회자들 사이에도 그게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네. 예, 그래서 야 나는 새벽 기도를 지난 10년 동안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어.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네. 나는 40일 금식 기도를 4번 했어.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자랑스럽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네. 네. 근데 사실 그거 했다고 해서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졌나? 정말 저분의 인격이 성숙했나? 정말 저분이 신앙인으로서 존경받을 만한 사람인가? 그거랑은 전혀 별개의 문제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떠한 그 행위로서 네. 그 자신의 신앙의 본질을 대체하려고 하는 예, 그런 모습이 좀 남아있는 것 같아요. 많이. 네. 예, 그런 부분에서는 철저한 반성이 있어야죠. 예. 네. 그래서 그 좀 자라야 된다. 우리는. 그렇죠. 네. 성숙해 가야 된다. 된다. 네. 그런 말씀 드리고 싶고. 그리고 우리 잠깐만요. 그 넘어가기 전에 네. 그 엿장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이제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는 대강만 알 뿐 전제하지 못하다라는 부분에서 과정 철학의 과정 신학이죠. 과정 신학의 입장은 하나님은 대강도 모르시는 거예요. 아, 진짜요? 네. 그러니까, 네. 전혀 몰라요? 전혀 모르시는 거죠. 아. 왜냐하면 일어나지 않았으니까. 네. 네.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날 거라는 그 말하자면 포텐셜리티, 잠재성, 잠재력으로 있는 그거는 아시는 거죠.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제가 갑자기 내일 일어나서 미국의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얼마나 되겠어요? 없죠. 아주 조금은 있을 수 있지만 네. 예, 거의 안 일어난다고 보는 게 맞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뭐냐면 이 연관성 있는 얼마나 이게 연관이 되어 있는지 그 연관성 있는 가능성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갑자기 미국의 대통령이 되어 있는 그러한 가능성과 제가 섬기는 교회의 그냥 목사로 아침에 일어날 가능성 중에 후자가 훨씬 더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더 연관성이 얼마나 되느냐 이게 또 중요한 거예요. 네. 네. 그래서 그런 모든 가능성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알고 계시지만 아직 실제로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거는 알 수가 없는 거죠. 네. 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흐르는 강물님이 또 시간을 내서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네. 하나님이 나를 태초에 선택하시고 앞으로 일어난 일을 다 아신다를 놓고 성경을 따오면 성경 인물과 하나님 사이에 말 안 되는 상황이 너무 많고 세상사를 봐도 세월호만 해도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데 왜 안 도우셨을까라는 생각으로 빠지게 됩니다. 저도 장로교에서 자라 어릴 때부터 듣고 자란 게 흔한 기독교 예정론이었습니다. 하지만 모순 덩어리인 것 같습니다. 어릴 때부터 이해 안 되던 하나님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전 과정신학이 가장 말이 네. 잘 되는 것 같습니다라는 네. 부분이 제가 요즘에 많이 느끼고 있는 부분이에요. 네. 네. 왜요, 왜? 아니, 이제 신학을 공부하고 네. 기초신학을 공부하다 보면 우리가 처음에 신정론 얘기를 했었잖아요. 예, 예. 네, 그때와 마찬가지로 이게 참 말 안 되는 것들이 좀 있거든요. 아, 많죠. 네, 이 신학적인 난제들이 있어요. 네. 네, 그것들을 풀 수가 없는데 네. 이제 과정신학에서는 그것들이 말이 되거든요. 네. 네.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 말이 되는 네. 네, 것이라는 걸 깨달으셨다는 게 네. 저 너무 기쁘고 네. 더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중에 예. 네. 그 LA에 홍정수 목사님이 담임하고 계신 한아름 교회라는 좋은 교회가 있습니다. 네. 거기에 그 캐치프레이즈가 말 되는 말입니다. 말 되는 말. 아, 말 되는 말. 예, 홍정수 목사님은 옛날에 감신대의 주식신학 교수셨어요. 아, 네. 예, 변선한 교수님의 사실 제자죠. 네, 네. 예, 그래서 홍정수 우리 박사님, 교수님, 에모리 대학 PhD 네. 출신이시고. 네. 인터넷으로 검색하시면 한아름 교회 이 웹사이트 들어가시면 네. 그분의 강의를 들을 수 있습니다. 네. 강추입니다, 강추. 설교가 아니고 강의군요. 강의도 되고 설교도 있고. 그래서 제가 웹사이트 나중에 찾아서 링크를 게시판에 올릴 텐데. 네. 어쨌든 강추입니다. 네, 네. 예. 말 되는 말이 이 말 되는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그렇죠. 예. 저희도 좀 말 되는 말을 많이 하도록 노력을 하죠. 그러니까 말 안 되는 거 말고. 네. 네. 아, 또 엿장수님이 현각승여의 한국 불교 비판론을 비판한다. 이렇게 쭉 하시면서 결론은 유교 욕하지 마라. 네, 이겁니다. 네. 예, 그리고 그렇죠. 기복주의 비판 좀 해주셨고요. 그리고 성철스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걸 인용해 주셨어요. 불자들의 과도한 기복신앙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어느 기자가 성철 스님에게 물었을 때 성철 스님께서 기복신앙은 좋은 거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남을 위해 기도하면 얼마나 좋아. 남을 위해 기도하세요. 이렇게 말씀하셨다고요. 아주 사이다입니다. 네. 네. 그쵸. 네, 기복 신앙 네. 좋잖아요. 남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그쵸. 그것보다 더 네. 좋은 게 어디 있겠어요? 남이 잘 되길 위해서 기도하는 게 사랑이죠. 그렇죠. 네. 네. 그게, 저는 사실 그게, 신앙의 핵심인 것 같아요. 네. 남 잘 되길 바라는 사실 거죠. 그게 이웃사랑이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나만 네. 잘 되는 걸 바라는 게 아니고, 네. 같이 잘 되길 바라는 거. 네네. 네. 네. 그게 사실 샬롬의 정신인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샬롬이라는 말이 이제 히브리어로 평화, 안녕이라는 뜻인데, 네. 그 샬롬이 의미하는 바가 네. 개인적인 안녕과 평화가 아니고, 커뮤널한, 공동체적인 평화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사실, 이 기독교에도 이게 뿌리 박혀 있는 네. 예, 공동체의 안녕의 정신인 거죠. 예. 근데 이제 이게 개인적인 이기주의라든지 네. 혹은 한 민족의 민족주의로 발전되어 가서 그게 네. 문제인 거죠. 그렇죠. 네. 그런 부분들을 벗어나면 사실 그 에센스는 같다고 봐요. 네. 그래서 그 남들, 그러니까 그 우리 저는 홍길동전 얘기가 많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네. 홍길동전을 보면 그 이상의 세계를 꿈꾸잖아요. 네. 율도국을 만드는데 네. 거기서 나오잖아요. 그냥 같이 밥 나눠 먹고. 네, 맞아요. 네, 두 개 가진 사람 좀 나눠주고. 네. 세례 요한의 설교처럼. 그렇죠. 그리고 또 나이 많은 사람 먼저 밥 먹이고. 네. 네. 애기들 잘 챙기고 이거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는 거죠. 그렇죠. 사랑을 나누는 어떤 삶의 공동체 그걸 만들어라. 이 얘기잖아요. 그게 천국이잖아요. 같이 그렇죠. 살아가면서 사는 거. 네. 네. 그러니까 그런 사회 이상향이 저는 종교와 무관하게 네. 다 비슷할 거라고 봐요. 예, 예. 네. 그렇죠. 그래서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나는 것. 이게 사실 모든 종교의 어떻게 보면 공통적인 목표 지점이거든요. 그게 하기가 힘들거든요. 힘들죠. 내가 네. 나를 사랑하는 것 이상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는 게 그렇죠. 힘든 거죠. 네. 그 인격의 성숙이라는 게 또 신앙의 성숙이라는 게 그런 지향점을 가지고 쭉 가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네. 네. 그래서 좀 더 이해 폭을 넓히고 한 뭐 어제보다 오늘 조금 더 내가 뭘 더 할 수 있다면 네. 네. 그게 참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그 문제는 절제를 가르쳐야 할 종교가 도리어 신도들의 이 욕망을 부추긴다는 점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네. 선생님이. 제가 이거 너무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해서 인용을 했습니다. 절제를 가르쳐야 될 종교. 그러니까 종교는 절제를 가르쳐야 맞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 그 self-centeredness. 네. 근데 네. 이제 그 마치 그 상업 광고처럼 우리 안에 있지도 않던 욕망을 창조해내는 그런 역할을 사실 조엘 오스틴이나 이런 그렇죠. 기복 신앙을 가진 또 이런 이 프레스페리티 가스 그렇죠. 네. 그 번영 신학을 네. 기반으로 한 설교가들이 그냥 나는 예수님 앞에서 겸손해지고 또 내가 이미 갖고 있던 욕망을 내려놓기 위해서 교회에 와서 앉아 있는데 네. 버리고 싶었던 욕망을 다시 끌어 챙기게 하고 네. 그거를 증폭시키고 그렇죠. 없던 욕망을 만들고 네. 네. 자본주의적인 그런 설교를 해서 자기도 돈을 떼돈을 벌고 네. 엄청 벌어요 조엘 오스틴 네. 엄청 봅니다 돈을 그렇죠 막 저택에서 살고 성 네. 성 같은 데서 살고 어쨌든 이게 문제죠 예. 문제입니다 거기에 속는 사람들도 문제고 네. 그래서 그 그리스의 스토아 학파와 에피쿠로스 학파 이렇게 두 네. 학파가 있었잖아요 네. 네. 스토아는 그 절제를 가르쳤죠 네. 절제를 통한 행복을 추구해라. 네. 절제에 행복하다. 그리고 네. 에피쿠로스는 쾌락을 추구해도 괜찮다. 네. 근데 이제 제가 보니까 에피쿠로스 학파도 얘기하기를 절제를 해야 진정한 쾌락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이게 선별해서 그냥 우리가 막 마음대로 사는 게 그게 이제 쾌락을 추구하는 게 아니고 네. 우리가 절제를 하고 또 마음을 다스리고 해야 내가 정말 좋아하는 쾌락을 추구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것도 이제 그러니까, 암과 연결이 돼 있고 그쵸. 철학과 그 연결이 돼 있고 에피크로스 학파의 그 예. 쾌락이라는 것은 네. 우리가 그냥 학교 다닐 때 쾌락주의 이렇게 그러니까, 예. 외워가지고 시험을 봤잖아요. 예, 근데 사실 그 쾌락이라는 것에 그 지속성과 강도의 네.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지속 가능한 쾌락이냐, 네, 아니면 순간적인 쾌락이냐, 네. 이거에 따라서 이제 달라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속 가능한 쾌락을 얻으려면, 순간적으로 얻는 쾌락은, 돈이 비싸고, 몸을 망치고, 사회적인 관계를 망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렇죠. 그렇지만 지속적인 행복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예. 네. 절제를 예를, 통해서. 그렇죠. 예를 들면, 뭐, 앎을 통한 쾌락이라든지, 예. 네. 지적인 그렇죠. 쾌락이 있고, 예. 네. 또,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의, 예, 네. 그런 쾌락을, 쾌락이라 그러면 조금 그렇지만, 예, 네. 네. 그런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데서 행복감을 느끼는 거. 네. 그런 이제 지속 가능한 예, 그런 행복을 추구하는 거를 에피쿠로스 학파는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존 파이퍼라는 굉장히 근본주의적인 또 설교자가 있거든요. 네, 네. 뭐 그분 설교를 많이 듣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얘기하는 게 크리스천 히도니즘이에요. 네. 기독교적인 쾌락주의. 예. 그래서 그분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가장 만족감을 느낄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분은 네. 굉장히 경건하게 얘기하시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교회에서는 절제를 가르쳐야 되고 네. 쾌락을 제한을 계속 해줘야 되거든요. 네. 너 두 개 가지고 있으면 하나를 다른 사람 나눠줘라. 세례요한 때부터 이어진 기독교의 가르침이어야 되는데 예, 더 가져야 된다. 계속 쾌락을 증폭시키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네.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정말 가난하고 정말 없는 사람들한테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복을 주실 것이고 부요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저는 희망을 주는 거고 어떤 네. 잘 살고 싶은 이런 어떤 극빈층을 벗어나고 싶은 그런 욕망들이 다 있잖아요. 네. 네 그래서 그분들한테는 그것이 또 굿 뉴스가 될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네. 그런데 뭐 강남에서 이런 부자들 벌써 뭐 집 몇채씩 있고 이런 사람들한테 그런 설교를 한다는 거는 정말 속이 뻔히 보이는 그런 설교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네. 이게 대상에 따라서 사실은 사실 이렇게 하나님의 복을 선포하고 네. 이런 것도 사실 필요하긴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하는데 그냥 어떻게 보면 성별적으로 예. 그렇죠. 전해야 될 필요가 그렇죠. 있다. 그렇죠. 근데 뭐 부자가 앞에 있는데 예수님은 네가 가진 거 다 팔아서 예. 나를 따르라. 이게 사실 부자에게 해야만 하는 설교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우리가 대상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네. 설교를 한다면 네. 예. 아, 갑자기 그 생각이 났어요. 네. 예를 들어서 강남에 있는 소망교회 네. 목사님이 네. 그 이제 돈 많은 예를 들면 MB 집에 네. 가서 네. 네가 가진 모든 것을 다 팔아서 사람들에게 나눠줘라. 그게 주님의 뜻이다. 이렇게 설교를 하는 장면을 갑자기 떠올려 봤어요. 그냥. 네. 아니 뭐 테니스도 다 무료 시설 가서 하시는 분인데요. 뭐. 그게 되겠어요? 네. 어쨌든. 예. 네. 아무튼 뭐 예,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레오바고님께서 질문을 해주셨어요. 네. 그래서 제가 심우이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답변을 해드렸는데요. 여기에 대한 답변은 아직 없으시네요. 잘 읽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답변이 좀 됐는지 모르겠는데 네. 어쨌든 이거는 제가 예전에 한번 다윗에 대해서 네, 네. 얘기를 할 때 좀 그렇죠. 언급한 내용과 연결되는 네. 부분이었던 것 같고요. 저도 이 글을 읽으면서 네. 저는 이제 애너님이 답을 해주시겠지 그리고 이제 답을 안 달았는데 네, 네, 네. 제가 딱 생각났던 단어가 기회주의자였었어요. 그래요? 네. 근데 애너님께서도 딱 쓰셨어요. 네. 네. 다윗이 이제 죽을 때 유언으로 남기잖아요. 그렇죠. 네. 죄를 네가 알아서 처리해라. 남은 거죠. 다윗도 쿨하지 못한 거죠. 그 몇 가지 얘기를 해주잖아요. 그렇죠. 죽기 전에 네. 네. 처리해야 될 사람들을 쿨하지 못한 거예요. 네. 소크라테스는 죽기 전에 닭 한 마리 그거 꺼온 거 갚아줘라. 네. 예, 꼼꼼하게 이렇게 빚을 갚고 네. 죽었는데 다윗은 쿨하지 못했습니다. 네. 예. 쟤 네가 알아서 처리해라. 그러니까. 이러고 이제 갔잖아요. 무슨 대부가 네. 죽을 때 아들한테 물려주면서 조직 관리를 다시 명하는 것처럼 그렇죠. 아주 비장하게 예. 꼼꼼하게 아주. 아무튼 재밌습니다. 예. 예. 그리고 또 우리 애너님이 이렇게 또 대답을 또 잘 해주실 수 있으니까 좋은 것 같아요. 뭐. 네. 성서학자가 있어서 참 좋습니다. 그 우리 뉴스가 하나 있었어요. 그렇죠. 교계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네, 오늘 네. 댓글 소개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 뉴스 엔조이. 우리는 네. 뉴스 엔조이를 저희가 이제 즐겨보는 네, 사랑합니다. 네, 뉴스 교계 엔조이. 뉴스인데 네. 그 유명 청소년 단체 Rise Up Movement. 네. 거기 이제 네. 형이랑 동생이 네.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대표와 뭐 이걸 맡아가지고 이동현 목사라는 분이 이제 형인 것 같은데 이분이 뭐 그 저기 창시장가 봐요. 저 처음 시작한 분.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1999년 분당 지역 청소년 연합 네. 이걸 처음에 이제 세웠고 비틴스라는 이름을 활동했다. 저도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 비틴스라는 네. 그걸 들어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네. 한국에 있었을 때. 네. 이런 이름으로 이제 활동을 했고 이제 여기에서 이제 Rise Up Korea라는 이름으로 이제 대형 찬양 집회를 쭉 열고 있다. 네. 예. 근데 이제 비틴스가 나중에 이제 라이즈 업 무브먼트로 이름을 바꿨고 그 이동현 목사 형이고 동생 이동호 선교사. 네. 이 두 사람이 이제 그 단체를 네. 운영을 했나 봐요. 근데 이제 그 고등학생. 그렇죠. 이었던 여학생을 이 성추행의 단계를 넘어서서 성적인 놀이계로 수년에 걸쳐서 네. 예, 이용을 했다라는 사실이 이제 밝혀졌죠 얼마 전에. 그래서 고등학생 이제, 고등학생이었던 여학생과 37살 때 지금 본인이 이제 37살 그렇죠. 때 예, 본인이 예. 그래서 이제 이게 근데 한두 번이 아니고 한 4년 정도 계속 이제 예, 4년인지 5년인지 아무튼 예, 지속이 그 됐던 거고 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대학생이 된 이후에도 이제 예. 이런 관계가 계속 이어졌던 거죠. 그러니까 정상적이지 않은 관계잖아요. 그리고 예. 와이프도 있고 결혼도 네. 했고 애도 있고. 아 그래요? 네. 아 저는 혹시 결혼을 안 했나 했어요. 아, 결혼했죠. 예, 그랬군요. 그러니까 미친 놈이죠. 그러니까 사실 보면은 그거랑 똑같아요. 얼마 전에 그 고등학교에 중학교 고등학교에 이제 파견됐던 경찰들이 네. 이제 그 버렸던 사건들이 또 있었잖아요. 네네. 그 고등학교 1학년 여학생과 수차례에 걸쳐서 네, 성관계를 했던 네네네. 그 지도하러 보낸 그 경찰을 경찰이 네, 그런 식으로 그분도 뭐 서른 몇 살이었던 것 같아요. 네네. 제가 생각해 보니까. 네. 예 비슷한 일이 그냥 일어난 거예요 교회에서도 네 예. 근데 교회라고는 할 수 없고 선교 단체인데 아 그렇죠 예, 선교 단체 선교 단체의 단체장이고 예. 그리고 카리스마틱한 설교자 제가 이분 설교를 이 새끼 설교를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한번 들어봤거든요 아 토할 것 같았어요 이 예. 기사를 읽고 나서 네네 한번 네. 들어봤는데 뭘 이렇게 뱉어내요 말을. 근데 뭐 뭔가 말이 안 되죠. 그냥 멋있는 말을 늘어놓는데 뭐 절대적인 진리 네. 네? 이런 상대적인 사회에서 이런 포스트 모던한 사회에서 절대적인 어떤 가치를 우리가 붙들지 못하면 흔들릴 수밖에 없고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이 촌스러운 얘기를 하더라고요. 계속. 네, 여전히 그 19세기 네. 설교를 그렇죠. 하고 있는 거군요. 굉장히 네. 엄청 촌스러운 얘기를 늘어놓으면서 근데 거기에 네. 골빈 청소년들 아니고 네. 아무튼 이게 호도된 그렇죠. 네, 호도된 우리 불쌍한 네. 이 청소년들이 여학생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아. 여학생들이 그 이 목사를 쳐다보면서 막 눈이 초롱초롱해요. 그냥 네, 네. 마치 그냥 그 연예인 보듯이 그렇죠. 연예인 보듯이 네. 네, 그러니까 무슨 가수 비가 나와서 막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는 그런 거를 보듯이 네. 완전 눈이 너무 초롱초롱한 거예요. 근데 그거 이상이에요. 제가 보니까 빠순이 이상. 이거는 뭐 그러니까 팬클럽 이상. 그렇죠. 네.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런 눈빛, 네. 신앙심이 담긴 눈빛이잖아요. 네, 네.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네, 그래서 참 이 카리스마라는 게 정말 양날의 검인 것 같아요. 네. 양날의 검. 그쵸. 사실 카리스마라는 거는 예. 이제 남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이라는 그렇죠. 뜻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사기꾼이 카리스마가 제일 있는 나쁜 거예요. 남자. 예. 나쁜 남자. 그쵸. 나쁜 남자가 참 위험한데 알잖아 여자들이. 네. 그러면서도 빠져드는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알면서도 네. 빠져드는 거예요. 네. 알면서도. 네. 그러니까 약간 우리는 뭐랄까 이 쾌락을 위해서 스스로의 안전을 조금 망쳐도 된다. 뭐 이런 게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이 자기 파괴적인 성향이 네. 우리가 다 갖고 있어요. 우리가 설탕 나쁜지 알면서도 그냥 안 먹을 수 없고 계속해서 그런 나쁜 습관들을 가지고 살아가잖아요. 네. 예, 자기 파괴적인 성향 다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나쁜 남자에게 빠져들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교회와 어떤 종교의 권위를 이용해서 네. 자신의 욕심을 채우려는 네. 예, 그런 이게, 짓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네. 그 저 목사라고 칭하기도 조금 그런 그 병욱이 전병욱 예, 병욱이요. 네. 그분이랑 똑같은 거잖아요. 사실 이분이 청소년 네. 이 사역에서 네. 청소년 사역에서 전병욱이다 이렇게 불렸대요. 네. 근데 그 똑같은 짓을 네. 네, 배워가지고 정말 이게 봐요. 어떤 사람이라도 이런 위치에 있으면 유혹이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왜냐하면 권력이 지금 한 사람한테 완전히 집중돼 있는 그런 구조거든요. 그렇죠. 왜냐면 뭐 장로도 없잖아요. 네. 뭐 장로도 없고. 아, 이 선교 단체에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 선교 단체 안에서는 진짜 이거는 완전히 1인 독점 구조고 권력을 그리고 네. 스스로 권력을 계속해서 나누는 연습을 하지 않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계속해서 권력은 계속 커지는 거야. 네. 계속 밀도가 높아지는 거죠. 권력의 밀도가. 그렇죠. 그래서 어느 순간은 뭐 이런 식으로도 얘기했대요. 여기 기사를 읽어보니까 내가 한국을 떠나면 한국에 항상 무슨 일이 생긴다고. 이거는 엄청나게 거의 뭐 저 신의 영역에 그렇죠. 근접했네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엄청나게 교만한 얘기를 네. 이렇게 막 하는 거죠. 네. 그리고 근데 그거를 듣고도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뭐 간사들이나 이런 같이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들이. 네, 그러니까. 사회비 교주 정도다 이렇게 그렇죠. 생각이 드네요. 예. 사실 뭐 저기 선교 단체를 비하할 생각은 저는 없어요. 네. 그렇지만 위험할 수 있다는 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 제도권에 있는 교회가 어떻게 보면은 참 고리타분하고 네. 또 그 안에서 안 좋은 일들도 또 많이 일어나고 하지만 그래도 제도권이라는 게 줄 수 있는 안정감이 최소한 있을 수 있거든요. 아, 그럼요. 네. 그러니까 교단이 주는 네. 어떤 안정감. 교단 있을 법, 수 있어요. 교단 법이 네. 괜히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그 교단법에 따라서 목회자들을 교육하고 그렇죠. 양성하고 그 자격이 되는 사람들에게 이제 안수를 주고 네. 또 교회를 맡기고 네. 그러는 게 사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 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근데 사실 이 선교단체에서 이런 장을 맡고 계신 분들이나 혹은 사역을 하고 계신 분들 보면 정규 신학 교육을 안 받으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분은 그래도 받았어요. 이분은 받았는데 고신. 예. 네.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예. 네, 그래서 그런 때는 사실 좀 위험할 수 있죠. 네. 예, 그 신학적인 해석이라든지 설교가 또 메시지가 필터링 되지 않은 상태에서 막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사실은 좀 위험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 네. 베레아 신학원 옛날 네. 베레아 그거 있잖아요. 네, 네. 네. 그 귀신 좀 네. 김기동. 네. 그분 밑에서 팍팍 넘어지고 그렇죠. 네. 그분 밑에서 배우신 분들이 지금 목회 크게 하시거든요. 아, 그래요. 예. 네. 근데 이제 얘기 좀 해주세요. 아는 교회 있으면. 얘기할 수 없습니다. 아, 얘기할 수 없. 말하면 다 있대. 장경동 목사. 베레아 출신이에요. 그래요? 예. 네. 전혀 몰랐네요. 아, 물론 이제 침신대 나오고 했지만. 네. 그래도 사이드로 그렇게 배운 거죠. 그래서 밑으로 흐르고 있는 사실은 신학은 네. 베레아 신학이. 있는 거죠. 예. 예. 그리고 연세중앙교회 네. 윤석전 예. 들어온 것 같아요. 예. 윤석전 목사님 목소리가 완전히 같잖아요. 네. 아, 네. 기도를 하루 10시간씩 하시고 기도를 하루 10시간씩 하세요. 네. 정말 쓰러질 때까지 기도하시는 분인데 그분 카리스마 장난 아니죠. 네. 예. 근데 진짜 은혜 받습니다. 앞에 앉아있으면 눈물이 쏙쏙 빠집니다. 네. 내가 나쁜 놈이라는 게 느껴지고, 죄인이라는 게 가슴에 사무치게 느껴지고. 네. 애너님 은혜 받으셨군요. 아니요, 저는 은혜 받지 않았지만 제가 들은 바가 있어요. 아, 들은, 네, 들은 바가 있어서 그렇고. 네. 그분 밑에 그분이랑 같이 일하시던 분을 제가 알아요. 예, 그래서 정말 예수님처럼 기도하시는 분이셨다고. 네. 하루에 막 7시간씩, 8시간씩 막 기도하시면서 진짜. 네. 예, 강력한 카리스마를 갖고 계신 분인데, 그분도 베레아 신학을. 예, 그러니까 이제 어떤 깊이 있는 신학이 아닌 기도로, 기도로 일가를 이루신 분들인 거예요. 네. 네. 윤석전 목사님이나 장경돈 목사님도 마찬가지로. 네. 예, 어쨌든 그렇고, 그런 경우도 있고, 근데 이제 이분은 신학적 교육, 신학 교육을 받고 굉장히 세련된 언어를 구사하시면서, 그리고 또 뭐 테드나 이런 걸 굉장히 참고를 많이 하셔가지고, 네. 파워포인트나 이런 거 많이 사용하시고, 그래서 굉장히 세련되게, 그렇게 청소년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거죠. 네. 전병옥이에요, 완전. 네, 설교나 이런 그런 색채들이, 그런 것 같고. 근데 이거, 이거는 이제 구조의 문제 더, 가깝다. 저는 보는 거죠. 네. 구조에 전병옥도 마찬가지로 너무 그러니까 교회 안의 구조를 예, 말씀하시는 교회 안의 거죠? 구조에 네. 있어서 전병옥이 왕처럼 사실은 군림했었고 이동현도 그런 것 같고. 네. 그러니까 사실 그 목사에게 집중되어 있는 권력 구조. 네. 사실 큰 문제예요. 한국 네. 교회에서. 예. 네. 목사 그러니까 담임 목사의 한마디에. 네. 그냥 모든 일이 다 이렇게 좌지우지 되어 버리는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 조직은 오래 가지 못하죠. 그렇죠. 그리고 네. 이 제가 보니까 이 라이즈 업 코리아는 어떤 견제가 안 되는 거예요. 윤동현을 견제할 수 있는 힘이 아무한테도 없는 거죠. 그 네. 조직 안에는 없는 거죠. 그렇죠. 전병욱은 그런 힘이 있었죠. 아, 근데 이게 교단이 썩었잖아요. 그렇죠. 교단이 네. 합동직인데 네. 합동 측 교단 목사들이 사실은 약간 더 네. 하나님에 가까운 권위를 갖게 되잖아요. 왜냐하면 그 축도할 때도 있을지어다 이러거든요. 네. 예. 감리교는 축원합니다. 그렇죠. 이렇게 존댓말로 끝나거든요. 뭐 혹은 뭐 빕니다. 예, 빕니다. 그렇죠. 예. 근데 이제 합동 측은 찌어다 이렇게 끝나거든요. 아, 예. 마치 이제 본인이 주는 것처럼. 그렇죠. 예. 네. 본인이 하나님을 명령하는 것처럼. 예. 근데 이제 모르겠어요. 어떤 의미로 그렇게 얘기하는지는 저는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조금 네. 저는 약간 너무 건방지지 않나. 너무 이렇게 하나님의 권위를 너무 등에 입고 기도하시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어쨌든 그래도 합동이라는 교단에 속해 있는 교회고 교회의 치리법이 다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병옥이 그렇게 실수는 아니죠. 범죄를 저지를 수 있었던 것은 말씀이 너무 좋으니까. 네, 이게 이 말빨이 기가 막히기 때문에 네. 그것을 통해서 권력을 그 내부에서 쟁취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근데 이제 네. 그 장로 교단이잖아요. 그렇죠. 사실 장로 교단법대로 하면 네. 견제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그 교단법대로 네. 안 하기 때문에 문제인 거예요. 그렇겠죠. 네. 그러니까 사문화되어 버린 조항들이 너무 많아요. 네네네. 교회 법들 중에서. 그러네요. 그러니까 사실 그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지키려는 노력을 해나간다면 그러면 교회가 더 건강해질 수 있거든요. 네. 네. 근데 한국 교회에서 그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죠. 사문화된 법이 너무 많아요. 그 한국 장로교회법 중에 그런 조항이 있다는 거 아세요? 모든 교회의 자산은 다 노예 소속이에요. 그 조항이 있어요, 분명히. 아무도 안 지켜요, 근데. 네. 근데 미국 장로교회는 그거를 칼같이 지키고 있죠. 네. 네. 그런 또 차이점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매뉴얼이 있고 없고, 네. 또 그것을 잘 읽고 안 읽고, 또 그걸 네. 지키고 안 지키고 이런 차이가 있는 것 같고. 그렇죠. 근데 이번에 그 Y교회의 Y 목사. 인천 연희교회 윤동현 목사. 공교롭게도 이름이 같아요. 윤동현, 이동현. 아, 동현이들이. 동현이들이 네. 좀 문제가 있어요. 하, 네. 동현이들이 문제네요. 네. 근데, 잘 치리가 된 경우죠. 왜냐면, 교단에서 지금 교단 탈퇴. 아, 뭐죠? 파문. 파문 시켰어요. 그렇죠. 감리교회. 탈퇴하기 전에. 그렇죠. 네. 감리교회에서 이 윤동현은 파문을 시켰습니다. 아, 잘했네요. 파문. 네. 네. 제 친구, 친구 아, 아버지 지난번에 얘기하셨죠. 네. 친구 아버지. 네. 네. 그래서 참 자랑스럽고. 네. 그래서 이거 그 교회의 법이 제대로 발휘된 네. 그런 경우다. 네. 예.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물론 이제 상처도 많이 남겼고 했지만, 예. 그래서 항상 권력은 한 사람에게 집중돼서는 안 되고, 교회, 네.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불리는 곳이고, 그렇죠. 하나님, 그리고 예. 이 목사라는 자리가, 네. 하나님을 대신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냥 그냥 기능하는 거죠. 그렇죠. 이 교회에서 요구되는 기능들을 하는 성직자일 그렇죠. 뿐인 예. 거죠. 예. 그 이상도 그 이하도 그렇죠. 아니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상식적인 선에서 교인들은 목사를 존경하죠. 네. 하지만 너무 존경하면 안 돼요. 정말 그렇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상식적인 네. 선에서 존경해야지. 그냥 사람이 사람을 대하는 것만큼만 대하면 돼요. 그리고 네. 어, 저 사람이 어떤 얘기를 하는지 잘 파악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헛소리 하지 않는지 네. 이상한 소리 하지 네. 않는지를 네. 잘 보고 네. 어, 이게 좀 말이 안 된다 싶으면 가서 얘기를 해야 되는 거고. 그렇죠. 네. 그래서 그 목사들이 성도들이 자기를 존경하는 거를 느끼기 시작하면 그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리고 이용을 하는 거죠. 네, 그리고 그거를. 그걸 되게 즐겨요. 네. 굉장히 맛봐요. 네. 네. 너무 행복해해요. 네. 그리고 마음의 안정감을 갖습니다. 연예인병이 생긴 거죠. 연예인병. 그럴 수 있죠. 연예인병을 네. 가진 목사들은 회개해야 되고 회개해야 되고 조금이라도 내가 한 사람이 가져야 될 것 이상의 그런 어텐션을 그런 네. 주목을 내가 받고 있다 그렇게 느끼는 사람들은 정말로 그 어텐션을 어 분배하거나 또 자기가 가지게 된 권력 그것 때문에 자기가 가지게 된 권력을 열심히 계속해서 분배해야 돼요. 네, 네. 저는 그렇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네. 그래야 자기 자신을 안전한 곳에 계속 둘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네. 그거를 이제 교회 안에 시스템을 만들어야 그렇죠. 돼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네. 그 담임 목사에게 모든 권력이 집중되지 않도록 그렇죠. 또 모든 정보가 네. 집중되지 않도록 그렇죠. 그걸 잘 배분하고 또 나누고 또 감찰할 수 있는 예, 그런 구조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네. 어, 그런 부분에서 좀 한국 교회가 많이 미흡하죠. 그렇죠. 네. 네. 자정 능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네. 근데 우리 한국 교회는 항상 카리스마틱한 설교자에 대한 갈증이 있습니다. 아, 그렇죠. 예. 네. 네. 그게 문제예요. 그 슈퍼맨 증후군이죠. 그렇죠. 그게 네. 문제라고요. 그게 네. 한국 교인들의 그 토양에 있어서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 60년, 70년 그렇죠. 네. 전쟁 어, 이후에 이 한국 교회를 네. 일으킨 길선주 목사님. 네. 뭐 이런 분들. 그 1세대, 2세대들. 그렇죠. 예. 네. 네. 그런 분들 아우, 그분들은 뭐 그분들의 아성을 뛰어넘기 참 힘들잖아요. 몸을 한번 떨쳐서 네. 설교하기 시작하면 7시간, 8시간 그냥 가는 그런 분들을 경험하고 네. 그런 분들을 원하는 거예요, 또. 그렇죠. 거인과 같은 네. 그런 거성들을 기다리고 있는 건데 네. 근데 그런 분들이 일어나면 좋죠. 어, 근데 위대한, 저는 또 예. 질문을 또 하고 네네네. 싶은 게 예. 그게 과연 건강한가? 라는 얘기도 해보고 싶어요. 그러게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위대한 그런 걸 기다리는 것 네. 자체가 네. 건강하지 않다는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네. 그런 요구가 네. 그냥 평범하게 목회를 잘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어요. 네. 근데 그런 요구가 너무 빤하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던져서 그 요구에 맞추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이상한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전병옥 같은 네.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네. 알거든요. 네. 그런 사람들이 그걸 요구하는 걸 알거든요. 네. 평범하게 진리의 진리에 대한 말을 그냥 조곤조곤 하면 되는데. 그렇죠. 소리를 네, 지른다는 거죠. 인기를 얻기 위해서 목소리를 바꾸고 아 이러면서 네. 네. 변조기를 하나 사야 되나? 괜히 40일 금식기도 네. 가서 네 번 했다고. 네, 네. 그래서 이 카리스 저는 그거 봤어요. 명함에 썼어요. 40일 금식기도 했다고 썼어요. 40일 금식기도 4번 했다고. 그러니까 스펙이에요, 스펙. 명함에 썼어요. 그러니까 네. 그렇게 위대한 설교가가 되는 것은 사실은 네. 대중과의 그 건강한 관계를 스스로 깨는 행위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대중 위에 군림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 수직적인 관계는 절대로 건강한 관계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카리스마틱한 설교자가 되는 즉시 어떤 수평적인 관계 잃어버릴 확률이 커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네. 이제 저는 이 설교라는 것이 선포, 뭐 카리스마틱한 어떤 그런 메시지를 분명하게 이렇게 전달해주고 이런 것도 뭐 가능하면 좋겠지만 네. 그런 것을 하고 있다면 어떤 수평적인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그걸 깨지 않는 선에서 그걸 유지를 해야 되고요. 그렇죠. 예, 그리고 그러니까 그것도 하나의 예. 자신의 재능이라고 본다면 그렇죠. 근데 이제 가능하면 그거를 예. 이제 그 시스템 안에서 잘 네. 운용해야죠. 그렇죠. 그리고 격리적인 현상을 만들지 않도록. 그렇죠. 그렇죠. 예. 그리고 가능하다면 그냥 나누는 그냥 강단에서 내가 말을 하지만 그렇죠. 강단이 권력이거든요. 네. 근데 권력을 남용하게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강단을 권력으로 인지하지 말고 강단을 이 커뮤니티를 살리는 그런 기회로 그렇죠. 기회로 내 자신을 희생하면서 이 커뮤니티를 살리는 그런 기회로 삼아야지 이걸 권력으로 인지하고 권력을 휘둘러서 나의 어떤 입지를 단단히 한다. 이런 느낌으로 강단을 이용하면 안 되고 강단은 사실은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어나운스를 하는 거잖아요. 네. 강단에 서지 않으면 많은 사람들에게 말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그런 어떤 기능적인 걸로 이렇게 인식을 하고 강단에 서서 자신의 그냥 하나의 생각이죠. 이 본문에 대한 하나의 해석이죠. 그렇죠. 아무리 정확하고 아무리 훌륭하고 막 10시간, 20시간을 모든 주석을 다 보고 네. 결론을 내린 것이라 할지라도 자신의 관점이죠. Uninterpretation인 거죠. 하나의 네. 해석인 거예요. 그렇죠. 나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자세로 접근할 때 이것이 대화들을 이끌어낸다는 거죠. 그렇죠. 그것이 대화를 시작을 하는 거죠. 그렇죠. 화두를 던지는 그런 정도로 사실은 강단의 역할이 그쳐져야 돼요. 맞아요. 예, 그래야 네. 교인들이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생각의 장으로 토론의 장으로 교인들이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이 생기고 네. 거기에서 이 설교자를 넘어서는 그런 어떤 신앙적인 위인들이 하나둘씩 생겨나는 거거든요. 네. 예. 근데 이제 한국 교회에서는 그 저기 우리 댓글에서도 이야기가 나왔지만 이제 잘못된 권위주의 네. 때문에 네. 마치 이제 그 목사에게 질문하는 것을 네. 신성 모독처럼 여기는 네. 경우가 많이 있죠. 근데 우리 목사된 입장으로는 네. 그런 분위기가 너무 편하네요. 그렇죠. 아무도 뭐라고 안 하면 편하죠. 왜냐하면 네. 이 교인들이 나를 존경한다. 이 눈빛이 나를 존경하는 눈빛이다. 그리고 내 앞에 섰을 때 막 쫄아 교인들이 막 인사도 제대로 못 하고. 근데 그런 분위기에 우리가 목회자로서 딱 가 있잖아요. 네. 너무 행복하고 너무 좋아요. 너무 편안하고 우리가 신경 쓸 게 없으니까. 그리고 그렇잖아요. 저도 그런 걸 경험해 봤거든요. 저는 한 번도 네. 경험을 해본 적이 없어서. 저는 약간 카리스마틱한 설교자이기 때문에 네. 제가 설교 한번 하고 내려오면 네. 분위기가 완전 장난이 아닙니다. 그렇군요. 네. 저를 왕으로 모시자. 뭐 이런 분위기라서 저는 항상 그 왕좌에서 내려와야 돼요. 네. 설교가 끝난 다음에 네. 네. 죄송하네 이렇게 또.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해서. 저 어쨌든. 네. 가려서 들으시고요. 네. 근데 저도 몇 번 경험을 했는데, 네. 정말 편안합니다. 그런 상태에 놓이게 되면. 연예인이 되면. 저는 편안해요. 되게 불안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근데, 그런 상황이 되면. 근데 저는 설교를 내가 정말 잘했다라는 느낌이 있을 때, 마음에 막 굉장히 충족감이 있고, 네. 내려오면서 막 만족감이 있고, 또 뭐랄까, 내가 내 직업에 그 안정성을 확보했구나. 이런 느낌. 뭔가 한건 했구나. 네. 근데 이게 불건강한 거라는 거죠. 네. 나의 어떤 성과나 나의 어떤 퍼포먼스. 네. 이걸 통해서 내 어떤 이 공동체 안에서의 나의 자리를 확보하려고 하는 이 의도. 그렇죠. 이게 그거 자체가 이 자체가 건강하지 않구나. 못한 거죠. 네. 그냥 나는 사람이니까 공동체 안에서 받아들여진다. 나의 가치는 그냥 나니까 네. 있는 거다. 네. 내가 막 노력하지 않아도 내 가치는 저절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인간으로서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마음의 그 안정감을 가치를 네. 그러니까 본인의 가치를 자기가 인지하지 못하고 네. 혹은 확신하지 못하고 네. 다른 사람이 인정해 줘야만 그렇죠. 그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죠. 그렇죠. 제가 그렇죠? 그게 네. 많이 컸어요. 네. 그래서 인정받지 못하면 이제 불행해지는 거고 네. 예, 인정받으면 또 갑자기 해피해지고 예,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네. 사실 우리의 그 본성적인 가치 본래적인 가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치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안에 주어져 있는 거고 그렇죠. 모든 사람들이 다 동일하게 받은 거죠. 네. 예, 또 그 가치를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발현해 가고 그거를 사람들 사이에서 사용함으로써 확인해 가는 거죠. 예, 네. 그런 자신의 가치를 나누는 거죠. 네. 예, 다른 사람들의 행복과 내 행복을 위해서.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카리스마틱한 설교자들이 네. 그들의 심리를 잘 살펴보면 이런 게 굉장히 뿌리 깊게 있습니다. 예, 정말 나는 설교를 잘해서 사람들의 환심을 사야지. 그러니까 말하자면 예. 인정받아야겠다. 그 다시 말해서 네. 굉장히 약한 자존감을 갖고 시작한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예. 네. 그래서 그 약한 자존감을 강하게 하기 위해서. 오히려 더 그렇죠. 이제 오버하게 되는. 그렇죠. 외부의 네. 인정을 통해서 약한 자존심을 보강하기 위해서 그게 동기가 됐던 거예요. 네. 네 그게 네. 기독교 공동체 안에서 좀 더 내가 주목받을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거 있거든요. 네. 예, 네, 뭐, 여자들이, 남자들이 나를 더 바라보고, 앞에서 찬양인도 하면 막 좋아하잖아요. 네. 네. 네. 그래서 막, 아, 찬양인도도, 기타도 막 그런 의도를 가지고 배우는 애들도 많고. 네. 근데 그게 이제 집약이 되고, 또 계속 반복이 되다 보니까 그것이 치열한 노력, 자기 개발, 예? 설교 기술 개발, 예? 카리스마 그 개발해서 결국엔 엄청나게 강력한 카리스마를 가진 설교자가 된 거죠. 네. 예?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동기 자체가 건강하지 않다 보니까 그것을 이루었을 때 느끼는 공허감도 있을 것 같고요. 그렇겠죠. 예, 공허감도 네.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이상한 그렇죠. 쪽으로 예. 내가 어떻게 풀려고 하는 거잖아요. 내가 어떻게 해서 이 자리까지 오르게 됐는데 뭐 이런 것도 있고 내가 어떻게 해서 이런 명예와 지위를 얻게 됐는데 예. 근데 사실은 쓸데없이 얻은 거거든요. 사람한테 그렇게 큰 명예와 지위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한 사람에게 있어서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명예와 지위는 그냥 딱 한 사람 분량의 것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 설교자로서 엄청난 명예와 지위가 있으니까 마치 집에 엄청나게 돈을 많이 쌓아둔 그런 부자와 같은 상황이 된 거죠. 네. 쓸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괜히 그냥 집에 차가 두 대나 있는데 한 대 더 사고 막 이런 거 아니겠어요? 예. 네. 근데 벤틀리 타고 다니고 와이프가 집에 있는데 네. 괜히 앞에 자매가 있는데 내가 권력과 지위가 있는데 왜 내가 건들지 못하겠어? 네. 뭐 이런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게 건강하지 못한 사람들의 건강하지 못한 예, 그런 범죄다. 또 이제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 예. 예, 그걸 또 같이 해결해 나가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예수님이 선포하셨을 때는 아무도 권력을 못 갖게 하려고 그런 레토릭을 쓰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하나님의 나라다. The Kingdom of God. 네. 이 제국은 내가 만들려는 이 제국은 황제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 보이지도 않고 어디에나 존재하고 아무도 아닌. 그러나 모두에게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에게 권력이 집중되면 아무에게도 권력이 가져지지 않는 거죠. 네. 어떤 한 사람에게 권력이 집중되지 않는 거죠. 네. 다시 말해서 무정부 상태 예, 무정부 상태는 아닌데 하나님의 나라가 그런 무정부 상태랑 약간 비슷한 거죠.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은 예. 굉장히 민주적인 그렇죠, 바로 체제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예. 네. 모든 사람들에게 권력이 다 동일하게 균등하게 배분이 돼서 어떤 사람도 어떤 욕심도 낼 수 없는 거죠. 두 사람 분의 권력을 내가 갖겠어 라고 말할 수 없도록 하나님의 나라라고 굉장히 이렇게 분명하게 그 얘기를 하신 거죠. 좋습니다. 네. 오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열흘 해서 하다 보니까 벌써 시간이 한 시간이 넘었어요. 그러게요. 제가 다음 네. 주 예고 한번 하고 그냥 끝낼게요. 그러면. 그렇죠. 원래 오늘 이제 하기로 했던 얘기가 있었는데, 네. 예, 지금 시간이 또 너무 많이 가버려가지고, 네. 오늘 하기에는 조금 시간이 오늘 좀 못하죠. 예, 네. 너무 부족할 것 같고, 네. 그러면은 우리 애너님이 앞으로 내가 이 얘기 하겠다. 몇 주간. 네. 그걸 좀 예고를 해주시죠. 제가 페이스북에 친구 목사님이 한 분 계신데 나이가 좀 있으시고 김홍한 목사님이에요. 김홍한 목사님. 이분 장로교회 한국 기독교 장로회 기장이죠. 기장. 네. 기장 세교회 목사 담임이신 분인데 역시 기장 분들은 훌륭합니다. 예. 이분이 이제 페이스북에다 글을 쓰시는 게 너무너무 재밌어요. 제가 아주 항상 잘 읽고 있는데 전쟁과 평화라는 그런 제목으로 시리즈물을 이렇게 올려주셨어요. 네. 그래서 그 첫 번째 글이 뭐냐면 페르시아랑 그리스의 전쟁. 이 전쟁에서 그리스가 이겼잖아요. 네. 알렉산더가 페르시아를 다 먹어버렸잖아요. 네. 근데 페르시아가 엄청나게 큰 대제국이었는데 그 몇 년 사이에 그냥 알렉산더가 먹어버린 거잖아요. 네. 그게 어떻게 가능했는가? 그걸 이제 얘기를 하시는데 페르시아 사람들이 조로아스터교를 믿었다는 거죠. 네. 근데 이 조로아스터교가 참 훌륭하다는 거예요. 그 조로아스터교는 인류 최초의 가장 이상적이고 체계 잡힌 종교였다. 조로아스터교로부터 인류의 종교는 비로소 미신적이고 야만적인 것에서 벗어나 형이상학적이고 윤리적인 종교가 되었다. 악의 신 아리만을 이기고 궁극의 승리를 쟁취할 선한 신 아후라 마즈다를 섬기려면 제가 마즈다를 몰거든요. 태양신을 네. 빛의 신을 몰고 있습니다. 네. 아후라 마즈다를 섬기려면 잔인하고 난폭해서는 안 되었다. 이런 조로아스터교의 가르침을 따르는 페르시아인들은 전쟁에 임함에도 잔인함과 난폭함을 극히 절제하였다. 적병 하나하나가 신의 사랑을 받는 존재임을 믿고 있는 페르시아 병사들의 창과 칼은 무딜 수밖에 없었다. 그러니 오로지 승리만을 위해서 싸우는 마케도니아 병사들을 당할 수가 없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 종교의 체계가 네. 가진 특성이 사람들의 사고 방식에 영향을 주었고 네네. 그것이 결국에는 어떤 전쟁의 승패를 가름하는 까지 이르렀다. 예. 이런 이제 말씀인 것 같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 페르시아인들이 그 저기 영화 300 보셨죠? 네. 거기에서는 굉장히 그 네. 잔인하게 나오죠. 잔인무도한 그렇죠. 사람들로 나오잖아요. 예. 근데 네. 거기에서 그 페르시아 왕이 네. 나는 관대하다 이러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실제로 관대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치렁치렁 하고 나와가지고 예. 네. 그 알렉산더가 그 아버지가 필립 2세였잖아요. 네. 예. 근데 그 필립 2세가 살해를 당하잖아요. 그 암살을 당하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이제 페르시아 인의 지수로 몰아가는데 네. 사실은 알렉산더가 죽였을 확률도 커요. 예. 왜냐하면 알렉산더의 엄마, 엄마가 여섯 번째 아내였어요. 예. 근데 그 아내 여섯 번째가 아닌가 아니죠. 아무튼 그 알렉산더의 엄마를 이혼합니다. 엄마랑 이혼해요. 네. 그리고 일곱 번째 아내를 맞이하거든요. 네. 예, 일곱 번째 아내를 맞이하면서 그 일곱 번째 아내랑 딸이랑 아들을 낳아요. 네. 예. 근데 그 일곱 번째 아내는 마케도니아인이에요. 근데 알렉산더의 엄마는 마케도니아인이 아니거든요. 일단 혈통에서 좀 그렇죠. 밀리네요. 네. 그래서 알렉산더는 마케도니아 순혈이 아닙니다. 네. 예. 그래서 이 왕좌의 게임에서 밀려날 수 있는 확률이 있었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위기에 처하니까 선수를 친 거죠. 그랬을 가능성이 그랬을 가능. 그러니까 알렉산더가 직접 암살을 명령했을 확률은 모르겠어요. 얼마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네. 어쨌든 이 필립 2세의 딸의 결혼식입니다. 네. 결혼식에 이제 어떤 사람들이 다 모여 있는 데서 필립 2세가 이제 자기 자신을 이렇게 프레젠트를 해야 되는 네. 그런 시간에 이 호위병들을 다 데려갈 수 없잖아요. 네. 그래서 호위병들을 다 물러가라고 했어요. 네. 왜냐하면 이게 가오가 있는 거죠. 네. 어떤 공식적인 석상에서 호위병들을 다 데려가면 너무 겁쟁이라고 이렇게 불릴 수가 있으니까 이 필립 2세가 자신의 가오 때문에 최소의 그렇죠. 인원만 데리고 아니죠. 아주 그냥 보디가드들을 다 물렸어요. 혼자 갔어요? 그렇죠. 근데 한 사람이 따라 붙었어요. 네. 근데 그 사람이 바로 암살자였던 거죠. 보디가드 중에 한 사람이. 예, 누구의 사주를 받았는지 알렉산더가 묻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그냥 바로 처형해버려요. 아. 뭔가 캥기는 게 있지 않았을까? 네. 예. 입을 다물게 그렇죠. 하기 위한. 네. 예. 그리고 자신의 어떤 왕좌의 게임에 있어서 경쟁자들을 다 없애버리고 그리고 이제 왕좌에 오른 거거든요. 그리고 이걸 페르시아 군의 소행으로 몰아붙이려고 하니까 사실 페르시아 사람들 안 했을 수도 있는데 억울하잖아요. 네. 그 어쨌든 그리고 알렉산더가 페르시아를 치러 가잖아요. 그래서 전쟁을 일으켰죠. 그래서 소아시아를 네. 쳤죠. 네. 예, 그때 페르시아의 왕이 예, 말하죠. 내가 왕국의 절반을 줄 테니까 우리 사이좋게 지내자. 그러니까 여기에서 저는 이 조로아스터교의 영향을 보는 거예요. 네. 정말 관대한 사람들이고 네. 착한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페르시아 사람들이. 예.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상식이랑은 좀 그렇죠. 다를 수 있네요. 이 페르시아 사람들 이란 사람들인데, 네. 예, 이란 사람들을 우리가 이제 이슬람이랑 이렇게 연결을 시켜서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좀 호전적일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네. 아직 이슬람이 페르시아에 닿기도 전이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조로아스터교인 거죠. 네. 예. 그러니까 네. 조로아스터교는 관대함이 있고 착해야 되고 좋은 생각, 좋은 마음, 좋은 행동을 해야 이 선한 신과 악한 신의 싸움에서 선한 신의 편에서 싸울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사람을 죽이기가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래서 이 헬레니즘과 조로아스터교 예, 이 두 가지의 충돌에서 헬레니즘이 이겼다고 보는 거죠. 네. 예, 그래서 알렉산더는 헬레니즘으로 완전히 무장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알렉산더가 자기 아버지를 죽였다면 그것 또한 헬레니즘의 영향이었을 수 있어요. 예. 제우스가 자기 아버지를 죽였잖아요. 네. 그렇죠. 그것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그래서 뭘 얘기하려고 하냐면 헬레니즘이란 무엇인가? 또 조로아스터교란 무엇인가? 예, 그래서 그것은 어떻게 서로 다른지 네. 거기에 대해서 조금 몇 주간에 걸쳐서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아주 흥미로운 주제인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리고 네. 이제 사실 헬레니즘은 네. 우리가 교회에서 얘기하지 않지만 네. 성서를 읽는 데는 꼭 알아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네. 특히나 신약 네. 시대에 이게 어떤 관점에서 쓰여졌고 네. 우리가 이제 그동안 전에도 얘기했듯이 이 안에 어떠한 그 충돌이 있는지 네. 그 유대적인 관점과 네. 예, 또 이제 헬레니즘적 관점이 어떻게 충돌을 하고 있는지 네. 이런 거 우리 영지주의에서 좀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이야기를 해보면. 그래서 헬레니즘이랑 헤브라이즘이라는 게 또 있잖아요. 그렇죠. 헤브라이즘이 사실은 구약을 지배하고 있고 네. 또 이제 신약 교부들을 지배하고 있는 사상이 사실은 헤브라이즘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유일신교의 바탕을 둔 그런 정신이잖아요. 그리고 복종, 그리고 예, 경건. 그 두 가지가 예. 사실은 다 같이 있는 거예요. 이 서양의 역사. 그렇죠. 가장 큰 두 축 중에 하나죠. 그렇죠. 그것이 네. 옥신각신하면서 사실은 서양사를 이뤄온 거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조로아스터교는 사실은 약간 헤브라이즘이랑 유대주의랑 많이 비슷한. 그렇죠. 연결이 좀 예, 되어 그런 있죠. 것이 있죠. 예. 예. 어쨌든 제가 아직은 많은 준비가 안 되어 있지만 조금 더 연구해서 네. 다음 주에 우리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기대가 많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네. 딴 얘기 하다가. 아니요. 되게 중요한 얘기 했어요. 예. 네. 짚고 넘어가야 돼요. 이런 문제는. 그렇죠. 타산지석 삼아서. 네. 이 정도로 이렇게 마무리를, 예, 짓는 것으로 그러면 예.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운데. 한국 많이 덥죠? 예. 예. 폭염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건강 주의하시고요. 네. 예. 그리고, 즐거운 삶을 사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행복한 서로, 삶. 서로 예. 사랑하고 서로 존중하면, 네. 천국이 따로 없습니다. 예. 그리고 사실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부터 사실은 개혁이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그럼요. 네, 그럼요. 그러니까 지금 계신 곳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를 바꿀 수 있을까 네.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도 열심히 생각하고 또 이뤄내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예.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요. 예. 네. 그리고 서로서로 또 댓글 많이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 근데 댓글을 네. 남겨달라고 하시는 우리 티원님은 댓글 안 네. 남기시네. 아 댓글 제가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즘에 네. 시간이 너무 없다는 이유로 아니, 근데 좀 소홀했는데 댓글을 네. 이렇게 여장수님 댓글 쭉 읽고 뭐 아리오버거님 댓글 읽고 흐르는강물 네. 댓글 읽고 이렇게 하다 보면 너무 좋아요. 사랑방에 와 있는 네. 느낌이거든요. 맞아요. 대화에 참여해주세요. 우리 티원님도 네. 들으시는 많은 분들도 함께 참여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주까지 네. 예, 안녕히 계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